I'm a 활짝 웃는 널 봐. 너무 깜짝 놀라지 마. 그게 바로 너야. 주문을 외는 순간 누구든 행복해져. 나야. 틀어박힌 세상 속에서 길들여진 너의 마냥 덤덤 날 따라 해봐. 뭐더 필요해? Sim,